날 부르면 넌 내 결승점 너에게로 달렸지. 친구들은 이런 내 모습 보고 자존심 지키라며 나를 적극 말렸지. 하지만 넌 내 산소 갑갑한 세상 속 스쳐가는 나를 네가 살렸지.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밤을 꼬박 센 꼬마처럼 두근거리는 설레임. You know every day I miss you, stay with me. 일기장을 들킨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을 붉힌 그 모든 모습까지 그리워. 가끔은 날 떠나버린 네가 너무 미워. 널 잊어 보겠다는 각오 모두 추억이란 파도 앞에 무너져버린 모래성. 내가 모래성 난 널 절대 못 잊어. 널 따라 내렸어.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우리의 시작이 7년이란 긴 시간이 되어 친구에서 연인으로 깊어지며 인연의 살을 점점 지워갔어.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했었던 Valentine's Day.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너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분명. 이틀 후 너의 문자 전화 안 받은 거 미안해. 그 순간 너무 떨려 현실은 잠시 멈춰. 꿈속에서 날 좀 깨워줘. 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 원한다는 걸 잘 알면서 행복하다는 그 말에 했던 이기적인 내 잘못. 네 마음이 너무 여렸어. 내 목소리를 들으면 말할 수 없었단 걸 잘 알아. 작별 인사조차 못한 우리의 만남을 운명이라 믿으며 널 기다려. 기억나는 너의 전화번호 내 옷 중 네가 제일 좋아하던 옷 휴대폰과 지갑 속 너의 웃는 사진 너와 자주 맞춰 입던 청바지 네가 아이처럼 즐겨 먹던 샤벳 아이스크림 내 벽에 걸려있는 네가 그려준 그림 헤어지는 길 아쉬움을 달래주던 놀이터 단 한순간도 난 너를 못 잊어. 아련한